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변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스위치라는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지난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감성과 이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의 특징을 연구하여 각각 코끼리와 기수로 이제 비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즉 감성을 대표하는 코끼리와 또 이성을 대표하는 기수로 나누어서 인간의 심리를 쳐다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기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수는 이제 계획적이고 또 어떤 목표 지향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의지가 좀 약하고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약간은 좀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떤 명확한 방향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수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렸긴 했는데요. 혹시 아마도 이제 이미 한번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팁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직접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효과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 뭐 엄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충 고민해서 가볍게 붙었다가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본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시려면 제가 이제 지난번 말미에 강조드린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책에 없었던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그 기수가 문제를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분석할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에, 네거티브한 그런 거에 이제 주목하는 비관적인 성향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이 올바르게,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려면 긍정적인 목표 설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역시 좋은 점보다는 이게 나쁜 점에 더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짙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부모 애를 떠나서 인간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뭐 국어 90점, 영어 95점, 뭐 수학 70점 이렇게 받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라고 말씀을 주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야 영어가 95점이 나왔네 하고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아마도 대부분 야 수학 점수가 이게 뭐니? 라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인간인 이상 뭐 이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제 솔직히 이런 부모의 반응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바로 이런 것부터 아이의 변화를 위해 우리 부모 또한 역시 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한 가지 팁을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그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말이죠. 이제 아까 예를 다시 들어보면 만약 이러이러한 성적표를 받아온다면 이때는 점수가 잘 나온 걸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이제 미리 계획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때그때 맞는 행동 양식을 미리 짜두면 이런 갑작스러운 순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요즘 많이들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매뉴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런 것이야말로 매사에 어떤 계획적이고 위기를 예측하는 기술의 장점을, 우리들의 기술이죠. 우리들의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지난 편에 대한 그 간단한 보충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그 기수의 상대편에 서 있는 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음의 그 감성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이 코끼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충동적인 이 코끼리는 뭐 사실 이제 엉덩이도 무겁고 의지도 약한 뭐 게으름뱅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욱하고 이렇게 되면 무섭게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덩치만큼이나 한번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도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그 관성의 힘으로 지속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무언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코끼리의 그 에너지와 이런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만으로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이 코끼리와 기수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코끼리에 비해서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기수가 그냥 단순하게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뭐 아무리 가자고 해봐 소리를 지르고 뭐 발을 굴르고 생쇼를 해봐야 사실 뭐 코끼리가 뭐 내키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코끼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업에서 이 직원들을 그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그 사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감정에 무언가 자극을 주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사례이기도 한데 또 이제 저 또한 실제 회사에서 이런 겪었던 일을 한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자들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뭐 지들만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시각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사람들이 못 쓰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비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고객 지원팀이랑 종종 이제 말다툼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개발자들과 고객 접점에 있는 고객 지원팀들과의 어떤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봐봐 라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사실 이제 도대체 이 뭐 안 먹힌다는 거죠. 이제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개발자들의 태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바로 이런 개발자들을 실제 이용자들에게 직접 테스트를 시켜보는 테스트룸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주 버벅거리면서 헤매고 사용하는 이런 상황을 직접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남들은 이제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비슷한 얘기로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이제 빨리 하려면 당연히 이제 좋은 컴퓨터를 쓰는 게 또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저 그런 대충 이런 성능의 컴퓨터를 개발자들한테 지급하는 걸까요? 이건 이 프로그램 개발자의 눈높이를 일반 이용자들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맨날 아주 고성능의 아주 빠르고 성능 좋은 그런 컴퓨터만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정말 실제 시장에서는 후진 컴퓨터의 이용자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들은 이제 전혀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맞춰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린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면서 자기도 이제 개발자들도 답답하고 속 터져도 보고 뭐 그 좀 그래 봐야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보통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수행하는 방식도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접근 방식은 조금 좀 틀린데,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일단 무언가를 느낀 다음에, 감정을 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이제 대충 뭐 중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조금만 더 공부 잘해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고 다들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야야 조금만 더 공부해서 반에서 한 10등 정도는 들어가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보통의 경우는 잘 먹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 아이 스스로 공부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이제 대충 이해는 돼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행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공부는 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머리통 주워받고 가면서 책상에 앉아놓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뭐 사실 스스로 이제 공부에 몰입하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책 하나 펴놓고 거의 뭐그 페이지를 한 시간 동안 보면서 멍 때리고 이런 경우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예 그 마음속에는 뭐 이런 거죠. 반에서 내가 중간 정도 했으면 대충 뭐 잘하는 거 아닌가? 내 밑으로도 한 20명 깔려 있는데? 하고 뭐, 내가 그래도 적어도 걔들보다는 좀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나름 나쁘지 않아. 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솔직히 이제 그러는 게 지들도 마음도 편하고, 뭐 몸도 편하고, 어찌 보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죠. 이게 너무나 당연, 어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그 반응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제 후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후배는 이제 그 중학생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통의 이제 아이들처럼 영 공부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나를 잡고서 아이를 딱 앞에 앉혀놓고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야, 넌 커서 뭐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싶으니?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뭐 아이 기준은 뭐 아버지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걔도 다 보는 게 있으니까, 대충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차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 외식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면서 최신형 컴퓨터 사가지고 게임도 원없이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종이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오케이.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대충 월 단위로 예산 한번 뽑아오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약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배가 이제 이런 멘트를 이제 이어갔답니다. 오케이. 자, 한 달에 대충 한이 정도를 벌려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또 그런 직장은 대부분 뭐 요즘 말하는 인서울 대학 출신 뭐이 정도로 위주로 뽑겠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중에 인서울 대학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인터넷을 이제 신나게 이제 뒤져본 거죠. 그랬더니 대충 한5 내지 7%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뭐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최소한 상위 5%는 들어야 네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도의 생활을 할수 있겠네. 근데 네 성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성적이 대충 한 중간 정도였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확률 50%가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지가 보기에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인서울은 둘째 치고 뭐 웬만한 뭐 그냥 어느 정도 들어본 대학 정도 들어가기도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뭐 이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그깟 해봐야 뭐 주유소 알바나 뭐 편의점 알바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얼마를 벌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 달에 한150 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월 150으로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네가 아까 얘기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이제 던진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들놈이 한동안 이제 계속 심각해지더랍니다. 얼굴 이제 구기고 한 1, 2주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무난하게 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 성적이 갑자기 이제 후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꾸질꾸질하고. 그리고 뭐 알바, 이동직 알바 뭐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금은 좀 변화가 이제 온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뭐 엄청나게 뭐 확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이제 적어도 공부해라 이런 하는 말은 이게 이전보다는 조금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그 변화는 얻은 거라고 이제 그 후배가 이제 말을 하더군요. 자, 이제 변화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을 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대충은 이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을 터치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제 어떤 감정을 터치해야 할까요? 근데 왜 감정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정, 뭐 호감, 뭐 이런 게 좋은 그 파지티브한 것부터 증오, 미움, 뭐 공포, 뭐 이런 같은 그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네거티브한 자극에 좀 더 빠른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그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거의 이제 모든 법은 뭐 어떤 것을 이제 위반했을 때 처벌, 어떤 벌금 이런 페널티 같은 걸 이제 물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따르는 것은 그런 그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 역시 이 대할 때 비슷한 방식을 보고 우리도 이제 대충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야, 너 성적 떨어지면 국물도 없어. 뭐 용돈 뭐 반으로 줄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죠. 그 이제 이게 뭐 심지어 어떤 이런 협박으로 그치지 않고 뭐 어떤 경우 뭐 때부터 두드러 패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모두 어떤 고통이나 공포 같은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을 자극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내적 동기를 파괴시킨다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적 동기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동기론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보통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이유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외적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한다면 이게 이제 바로 내적 동기가 되는 거죠. 이 내적 동기에 비해서 이제 외적 동기는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 동기만 작용을 할 경우에 의욕이 이제 자체 생산되지 않아서 어떤 지속성이라는 즉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한계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런 처음 행동을 시작할 때는 비록 외적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이 내적 동기로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내적 동기는 변환이 돼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또 드려보죠, 여기서. 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수학 문제 10개를 풀 때마다 용돈 내가 1,000원씩을 줄게 하고 이렇게 꼬셔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처음에 이 1,000원이라는 보상, 그러니까 이제 외적 동기가 되겠죠. 이 외적 동기에 끌려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 수학 실력이 당연히 늘게 되고, 그러면 수학 문제가 좀 쉬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수학 공부가 재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내적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가장 어떤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이 내적 동기가 유도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예에서 야, 너 지금 당장 수학 공부를 안 하면 아빠한테 두드러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윽박질러서 공부를 시키게 되면 뭐 그래도 이제 똑같이 수학 문제 좀 풀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수학 실력이 이제 늘게 될지는 몰라도 이 경우에 수학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부모의 협박이 없었다면 스스로는 이제 절대 공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그 심리학 이야기로 이제 잠깐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뭐 아주 나쁘게다, 아프다라고 이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담뱃가 그 겉면에 붙어 있는 그 흉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뭐 논란도 됐었고,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근데 외국산 담배를 보면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께 보면 느끼실 겁니다. 담배에 거기 그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뭐 병이라든가, 뭐 시커먼 이빨, 뭐 폐, 이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이제 붙어 있죠. 이 담배 가게 이제 이런 사진을 처음 붙인 나라는 이제 캐나다였는데요. 캐나다는 이제 법으로 담배 포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 지면을 할애를 해서 이런 사진을 채워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이런 사진을 도입을 했는데, 이전에 한25% 정도에 달하던 흡연 비율이 그 이후 7년 동안 약7%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청소년층의 그 흡연 비율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그 캐나다의 성공으로 현재 이제 전 세계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사실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그러면서 담배 가격만을 인상하는 것은 뭐 사실 뭐 솔직히 제저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조금 좀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보도에서도 제가 잠깐을 보니까 연초에 이제 잠깐 담뱃값 올리고 나서 연초에 잠깐 줄었던 이 담배 판매량이 이미 복귀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잠시 얘가 또 샜는데, 아무튼간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면 그 반응이 이제 즉각적이고 또 이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긍정적인 감정과 이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감정? 땡, 아니죠. 그럼 부정적인 감정? 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자극이 이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거 나름대로 만만한데? 라고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부정적인 부분을 건들던, 긍정적인 부분을 건들던,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정을 코끼리에 비유한 것은 일단 기수보다 이제 덩치가 크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도 있었긴 하지만, 그 덩치 때문에 한번 움직이는 것그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단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관성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제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움직이기만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지속하거나 또 가속시키는 것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움직이게 하는 것, 처음에 시동 거는 거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만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변화의 기준을 낮추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대출을 상환하는 전략을 이제 그 예로 또 하나 들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많이 그 가게들이 이제 크고 작은 대출들을 이제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집담보대출부터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심지어 뭐 하다못해 연체된 공과금까지 뭐 다양한 그 빚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빚더미에 이게 치인 분들이 와, 이거 도대체 이 빚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이 되죠. 이런 고민 상담을 해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야, 이자가 센 것부터 갚아라. 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그래야 이 전체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재테크 전문가인 데이브 램지라는 이제 양반은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모든 빚을 금액 순서대로 덩어리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 순으로 줄을 이렇게 쭉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양의 빚부터 갚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작은 금액의 빚이 뭐 가장 높은 이자율 뭐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뭐 연체된 전기세 고지서 정도가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부터 갚아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뭐 이처럼 좀 멍청한 방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이율 20%가 넘게 받은 이제 카드 현금 서비스보다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요금을 먼저 갚는다. 뭐 이런 말과 이제 또 같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실제로 끝까지 모든 빚을 청산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적인 동기부여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 이제 빚독촉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빚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아마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빚이라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을 이제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무기력해진 사람에게 거기다 뭐 이자율을 계산해 가면서 숫자를 들이대 봐야 이게 뭐 사실 어떤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빚을 갚아나가도록 그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최초의 고지를 조금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전기세 고지서 같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첫 발을 뗄 수 있다 그러면 비청산이라는 거대한 이 그 적군으로부터 최초의 작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후 지속적인 행동을 끌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나름 저는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지저분한 집을 손쉽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팁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어질러진 그 집구석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다 언제 치우나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이때 그 주방용 타이머 같은 거를 이제 갖다 두고서 5분 정도를 걸어 놓은 다음에, 오늘은 내가 딱 5분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분 후에 타이머가 딱 울리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청소를 그냥 딱 그냥 그만두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딱 5분만 청소를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이 막막하게만 이렇게 생각됐던 이 온 집안 청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바로 이 최초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일단 청소를 시작을 하면 처음 몇 번은 정말 딱 5분만 청소하고 이제 그만둬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내가 요방까지는 좀 청소를 하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조 쓰레기통까지만 비우고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제 청소 시간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깨끗해진 전체적으로 집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시간 관리 기법 중에 그 나름 유명한 것으로 그 뽀모도로라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뽀모도로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이제 토마토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간 관리 기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토마토? 근데 이제 원래 이 뽀모도로라는 기법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이제 이태리의 그 한 대학생이 발명한 그런 그 시간 관리 기법입니다.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지가 영 집중하기 힘들었던 이 시릴로는 그 마침 주방에 있었던 주방용 타이머를 가져다가 타이머를 이제 맞춰놓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집중하기가 아주 수월해진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좀 더 다듬어서 뽀모도로 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기법에 이제 뽀모도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 이제 지가 가져다 썼던 주방용 타이머가 꼭 이제 토마토처럼 생긴 그런 타이머에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뽀모도로 시간 관리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단 타이머를 25분으로 세팅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딴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휴대폰도 다 꺼놓고 그리고 이제 뭐 무음으로 뒤집어 놓고 뭐 완전 치워놓는 게 좋겠죠. 이제 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났다고 해도 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옆에다 뭐 간단히 메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25분이 지나서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거기서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많은 시간 관리 기법과는 다르게 이 포모도로 기법은 어떤 일의 중요성, 우선순위 뭐 이런 걸 이제 따지지 않고 복잡하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단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잡생각 이제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하는 일이 뭐 크고 뭐 아주 뭐 힘들고 그럴수록 그런 경향은 이제 더 쉽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딱 25분만 내가 집중해 볼까 하는 일종의 그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시간 동안만큼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딱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 25분을 이 포모도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집중된 25분은 이리저리 뭐 딴짓하면서 딴생각하며 보낸 그렇게 하였던 한 시간에 맞먹는 그런 성과를 이제 거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1 포모도로가 끝나면 5분씩 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네 번을 끝내면 이때는 좀 길게 쉽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분 더하기 5분에서 30분이니까 이제 2시간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네 포모도로가 한 세트가 되고 이게 이제 업무 수행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맞추어서 1 포모도로 타임 단위 그리고 네 포모도로의 타임 한 세트 단위로 이렇게 짜놓게 되면 what to do와 how to do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 아이가 이제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서 뭐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면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한테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할 때 적용시켜서 나름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4포모도로만 공부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근데 사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게 뭐 한 중학생 정도라고 하면 뭐 25분 정도가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애들 상황에 따라서 한 15분에서 25분 그 사이에 적정한 시간을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포모도로를 끝날 때마다 나름대로 아, 다 하나를 끝냈네? 하는 이게 일종의 성취감 같은 것을 이제 애들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모도로 하면 워낙 이제 사실은 유명하기 때문에 요새 뭐 스마트폰들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 가셔갖고 그 포모도로라고 하고 한글로 검색을 하든 뭐 영어로도 검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쉽게 그런 앱을 그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기능이라고 그래봐야 대단한 거 없죠. 그냥 정해진 시간만큼 타이머를 돌고 그리고 중간에 5분씩 휴식 타이머가 따로 돌고 뭐 이게 다 사실은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대신 이제 뭐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몇 포모도로를 돌았는가 뭐 그래서 1년 뭐 몇 달치 이게 통계 내주고 뭐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원래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변화는 이런 그 작은 성공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성공 체험들이 이어지면서 이 코끼리의 그 육중한 몸을 또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그 작은 성공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작은 성공들 하나하나가 원대한 목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간 목표는 아주 쉽게 아주 손쉽게 그 달성할 수 있을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후자 그러니까 이제 쉬운 목표를 만드는 거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학교 성적이 이제 중위권에서 헤매는 이제 아이에게 뭐 헤맨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상위 5%에 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 이 아이가 적어도 뭐 한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과목만큼은 뭐 좀 쉬워하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자 이번 학기에는 다른 과목은 일단 야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해. 그렇지만 역사 과목 하나만큼은 90점을 한번 넘어보지 않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중간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지가 역사를 좀 쉽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정도 목표쯤, 아, 뭐, 이거 좀 만만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그 적어도 이 역사 공부만큼은 좀 더 하게 되는 동기가 아주 이제 쉽게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작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목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도대체 애가 잘하는 과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는 마시고 이제는 이제 꼭 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뽀모도로 같이 야 매일매일 1뽀모도로만큼만 시간을 들여서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이 정도로 아주 쉽게 이 정도의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걸 해내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오 네가 뭐 오늘 그렇게 1뽀모도로를 했니? 2뽀모도로를 했니?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아 물론 아무리 작은 목표라고 해도 매번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뭐 사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아이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냈을 때 또는 뭐 이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어떤 모습이 보이, 노력의 막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포장을 시켜주는 것 정도는 이 우리가 이제 부모라면 누구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 나름대로 실망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제 뭐 정말 제대로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찾아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성공에 기뻐해 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또 다루어야 하는 게 그 우리 아이들의 감정 그러니까 코끼리니까 말이죠. 자, 이성을 대표하는 기수와 감성을 대표하는 코끼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수에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코끼리에게는 열정을 태울 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제 장황하게 좀 진행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야, 네가 말한 거 다 해봤는데 사실 별 효과 없던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어떤 그 방향 제시와 동기 부여만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변화가 이토록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제시되고 동기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마지막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적이 뭐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귀차니즘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서도 아니고 왜 변해야 하는지 동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 정말 귀찮아서 귀찮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귀차니즘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절세 비법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